잘 지내니 길을 걷다 문득 든 네 생각에 사진첩을 찾아보다 난 한참을 다시 날 데려다 주던 길 끝자락에 닿을 때쯤엔 두 손 꼭 잡으며 아쉬움을 뒤로 앉아 기억나니 내게 처음 꽃을 선물 줄 때 넌 아이가 든 웃음지어 내게 다가왔네 봄이 활짝 핀 거리 서로를 바라보며 거닐다 싱가도 서주던 그날의 그 표정이 널 어루만져주던 활짝 미소 지어주던 그때의 우리 내겐 아직 꿈만 같아 이제 난 잊혀갈 수도 없어